곳에서도 나 서늘해지네. 아마도 그대라면 할 수 있을까. 나를 봄의 꽃길로 가게. 그리워한 만큼 내 소원 이루어질런지. 따스한 손길에 그 사람 내게 올런지. 사랑한다는 말 어려운 그런 말보다 그 자리에